애국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 저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초순서로 노래 애국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박세용 작사, 김본균 작곡인 이 가요는 우리인이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끝장내고 새 나라를 일도 세우던 역사적 시기인 주체 36, 1947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발기와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창작되었습니다. 노래는 수령, 당, 군대와 이민의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자주강국건설의 빛나는 역사를 창조해가는 우리 인민의 크나큰 민족적 궁지와 자부심,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무한한 혼신으로 조국의 부강 번영을 일으켜가려는 굳센 의지를 잘 반영한 조국 성가입니다. 가사 1절에서는 예로부터 빛나는 아침의 나라로 이름 높아 조선으로 불려온 우리나라의 국호를 의미 깊게 강조하면서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민족문화, 풍부한 자원을 가진 아름다운 삼천리 금수강산에서 살며 흉흉하는 높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끝없는 희열의 감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편 2절에서는 조선민족의 불굴의 기상과 전엄의 상징이며 우리 인민의 만년 제보인 영광스러운 백두의 혁명정신과 민족의 무한한 근로정신, 주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민의 전진은 그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으며 우리 조국은 머지않아 세계의 맨 앞장에서 내달리게 되리라는 굳은 확신과 자신만만한 투지와 배짱을 힘차게 구가하고 있습니다. 4분의 4박자로 된 노래의 선율은 부드럽고 우아하며 장중하고도 숭엄한 양상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선율 진행은 폭넓은 리듬 진행과 반복성이 강한 통속적인 구조 형식과 결합된 것으로 하여 가사의 심오한 시형상과 더불어 조국에 대한 한없는 경건함과 가슴 부풀어 오르는 긍지, 끝없는 사랑과 헌신에 대한 강렬한 충동으로 사람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고 있습니다. 노래 애국가는 오늘 위대한 수령님들을 백두산 대국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경려하는 원수님의 령도 따라 사회주의 강국건설에 떨쳐나선 우리 천만 국민의 가슴가슴을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헌신의 요리로 불태워주며 선군조선의 존엄과 영적 기상을 어눌히 떨쳐가도록 적극 추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음악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노래 빛나는 조곡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박세용 작사, 림윤상 작곡인 이 가요는 조체 36, 1947년에 창작되었습니다. 작품은 반만년의 오랜 역사와 찬란한 문화, 빛나는 흉명 전통을 가진 아름다운 조곡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신 긍지와 자부심, 조곡의 무궁한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장엄하고도 풍만한 정서로 격전 높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모님께서는 이 노래는 어버이 수령님께서 항일혁명의 준엄한 혈전만리, 눈보라만리를 해치시며 빼앗긴 나라를 찾아주시고 오늘과 같은 빛나는 조곡을 세워주신 그 고마움이 조곡에 대한 긍지와 함께 뜨겁게 안겨온다고 교시하셨습니다. 노래의 선율은 부드럽고 폭넓은 숭엄한 정서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솔데조에서 4분의 4박자에 기초하여 시작되는 선율은 위대한 영도자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심차게 나아가는 우리 조국에 대한 사랑과 긍지의 감정을 생동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요 빛나는 조국은 위대한 조국에서 사는 우리 인민의 더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조국에 대한 열렬한 칭송과 사랑의 감정을 뜨겁게 노래한 대표적인 조국 성가입니다. 그럼 합창과 관윤악 빛나는 조곡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 음악 감상 시간을 여기서 마칩니다.